날이 되고 싶다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내 원춘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너를 잃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대 사랑하면 나를 모두 버렸다는 것 혼자 울먹었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Hey girl, can you please tell me why? No, you don't have to She's done.